상황화 한국어 버전 호두까기 인형. 아주 먼 옛날 눈이 오던 크리스마스 아침에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클라라, 누가 왔는지 나가보렴. 클라라는 특별한 손님이 왔기를 기대하며 힘차게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문 앞에는 그런 손님이 서 있었죠. 징 삼촌!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귀여운 클라라. 이제 귀여울 때는 지났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넌 항상 우리 귀여운 공주님인데. 하지만 네 말도 맞구나. 벌써 이렇게 커버렸으니 크리스마스 선물을 다시 가져가야겠구나. 네? 농담이었어요. 전 아직 작년에 주셨던 발레리나 인형만큼 어리다고요. 장난감을 만드는 잭 삼촌은 매년 클라라와 프리츠를 위한 멋지고 훌륭한 장난감을 만들어줬어요. 장난감을 좋아하는 클라라는 장난감을 옷장에 잘 보관했어요. 클라라는 장난감 병정, 해적, 발레리나, 기수, 탱크, 그리고 몬스터 트럭도 가지고 있었죠. 그와 반면에 프리츠는 자신의 장난감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항상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삼촌, 올해에는 어떤 걸 만들어 오셨어요? 이번에는 너를 위해 정말 특별한 걸 만들었단다. 하지만 장난감을 받으려면 밤까지 기다려야 할 거야. 삼촌, 빨리 주세요. 밤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빨리요, 빨리! 지금 받으면 안 돼요? 이 녀석들! 내가 거절 못하는 건 어떻게 알고? 알았다. 아무튼 올해 크리스마스 밤은 정말 마법 같을 거야. 삼촌, 우린 그렇게 어리지 않다고요. 마법 같은 건 없잖아요. 그래? 그렇게 단정 지으면 안 돼.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아, 너무 지루해서 잠들겠어요. 지금 바로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려무나. 이건 프리츠 거, 이건 클라라 거. 프리츠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생쥐전사 인형이 있었어요. 이빨이 튀어나와 인상이 사나워 보였죠. 이거 진짜 같아요. 클라라, 이것 좀 봐. 지금 막 전쟁에서 돌아온 것 같지 않아? 클라라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자기의 장난감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바로 호두까기 인형이었어요. 아주 긴 코를 가지고 있었고 머리는 몸보다 훨씬 컸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뭔가 달라 보였어요. 클라라는 그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죠. 하하하, 정말 못생겼다. 프리츠, 못생긴 건 없어. 다르게 생겼을 뿐이라고. 그게 못생겼다는 뜻이야. 다른 거랑 못생긴 건 엄연히 달라. 그리고 얘는 못생기지 않았다고. 둘 다 이제 그만하거라. 클라라 말이 맞아. 그건 못생긴 게 아니야. 이래서 내가 클라라에게 인형을 선물한 거란다. 너는 호두까기 인형의 긴 코와 큰 머리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정말 용감한 친구야. 그리고 원래 그렇게 생기지도 않았단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물론이지. 저기에 앉아버려. 이제 이야기를 들려줄게. 옛날 옛적에 어떤 여왕이 있었단다. 자기의 성을 정말 깨끗하게 지우면서 살았지. 여왕은 항상 부채와 거울을 들고 다녔어. 자기의 얼굴이 어떤지 항상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 하지만 정말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단다. 하인이 걷다가 카펫에 걸려 넘어진 거야. 탁자 뒤에 있던 벽은 순식간에 더러워졌어. 여왕은 매우 화가 나서 크게 소리 질렀지. 네가 감히 내 아름다운 성을 더럽혀? 근위병, 지금 당장 쫓아내! 그 말을 들은 하인은 화를 참지 못했어. 당신은 이기주의자야. 당신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지?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절대 깨닫지 못할 거야. 항상 오늘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이제 똑똑히 봐. 내가 당신을 저주할 테니 코는 점점 길어지고 머리는 점점 커져라. 정말 딱딱한 호두를 깨야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여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 안 돼. 내 얼굴.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호두를 깰 줄 모른단 말이야. 내가 무슨 수로 호두를 깨냐고. 바로 그때 호두 까기 인형이 왔어.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왕님을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호두 까기 인형은 가장 단단한 호두를 깼어. 그러자 저주가 바로 풀렸어. 하지만... 내 얼굴이 왜 이러지? 호두 까기 인형의 코가 점점 길어지더니 급기야 머리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 하지만 여왕은 상관하지 않았지. 뭐야? 정말 못생겨졌잖아? 넌 이제 내 아름다운 성에 맞지 않는구나. 당장 나가거라. 그렇게 호두 까기 인형은 성에서 쫓겨났어. 그건 정말 불공평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호두 까기 인형이 왜 그렇게 생긴지 알겠지. 저도 주세요. 저도 호두 까기 인형이 가지고 싶어요. 넌 얘를 싫어하잖아. 삼촌이 나한테 주신 거라고. 네 장난감도 돌보지 않으면서. 하지만 프리츠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양쪽에서 세 개 잡아당기자 결국 인형의 팔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프리츠가 망가뜨린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안 돼! 내 인형! 불쌍한 것들.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마법이 일어날 때라고. 걱정하지 마라. 인형은 괜찮을 거야. 내가 고쳐주마. 오늘 밤에 이 인형을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두고 자려 말겠지? 그럼 마법이 벌어질 거야. 여기, 다시 바꿔라. 나는 이만 가볼 테니 인형 잘 관리하렴, 클라라. 이제 마법이 벌어진 시간이군. 그날 밤, 클라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인형 생각이 났거든요. 결국 클라라는 인형에게 가서 인형을 안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 위에 올려놓고는 잠들었죠. 시간이 지나고 클라라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클라라가 눈을 떠보니 눈앞에 생쥐전사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칼을 빼들고 클라라에게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많은 생쥐전사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클라라를 공격하려고 했죠. 클라라에게 겁을 줘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내 자기가 생쥐전사만큼 작아진 걸 깨닫게 되고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호두까기 인형이 깨어났어요. 안 돼! 클라라! 호두까기 인형은 클라라의 방으로 달려가서 옷장 앞에 섰어요. 모두 잘 들어! 클라라가 위험에 빠졌다.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돼. 따라와! 빨리! 모두 클라라를 돕기 위해 뛰어내려갔어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생쥐와 장난감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클라라는 크리스마스 트리 뒤로 몸을 숨겼어요. 장난감들은 용감하게 싸웠죠. 하지만 생쥐전사보다 숫자가 훨씬 적었어요. 호두까기 인형도 크게 다쳤어요. 생쥐전사들이 그를 포위했죠. 안 돼! 내 인형이! 대장이 쓰러지는 걸 본 생쥐전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게 장난감들이 이겼어요. 안 돼! 호두까기 인형 정신 차려요! 제발 눈 좀 떠봐요! 빨리요! 클라라가 눈물을 쏟자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뭐지? 바로 그때 호두까기 인형이 갑자기 왕자로 변했어요.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호두까기 인형이에요. 당신이 저주를 깨뜨려줬어요. 당신이 내 긴 코와 큰 머리에 감춰진 아름다움을 본 덕분에요. 클라라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두 사람은 빙글빙글 돌았어요. 클라라, 너 밤새 여기에서 잔 거니? 네? 생쥐 전사들은요? 왕자님은요? 네가 손에 들고 있잖니. 너 아직도 자고 있는 거야? 다들 좋은 아침이야. 클라라, 밤새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서 잔 거니? 삼촌, 인형이! 인형은 왕자님이었어요. 어젯밤에 살아났다고요. 그리고 생제 전사도요. 둘이 크게 싸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춤을 췄고요. 사탁이 춤을 추고 생쥐와 싸웠다고? 맙소사,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정신이 나갔나 봐. 클라라, 보조각이 인형을 옷장에 잘 보관하지 않겠니? 그리고 나서 같이 아침 먹자구나. 알겠어요. 클라라는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자신이 성장해도 호두까기 인형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자신이 조금 더 자라면 언젠가 호두까기 인형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방으로 올라온 클라라는 옷장에 호두까기 인형을 올려놓고 나서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정말 크리스마스다운 날이었어요. 마법이 벌어졌으니까요.